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소말리아 연방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고된 모하메드 아부둘라히 모하메드에게 10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과 려문에 맞게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